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안전보장 리 사회에서 조선의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를 골고 드는 공보문을 발표한 것을 규탄해서 최근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설은 공동 성명을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